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들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그 지난 시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5~6명의 청년들이 막 몰려와서 저한테 막 질문을 막 퍼부었습니다. 원래 주로 우리 현지만 맨날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막 청년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막 목사님한테 와서 막 묻는 그걸 딱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은 답답해서 왔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듣고 있다는 거고 네. 또 뭐 고민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좀 그런 사모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목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물론 나한테 다 따지는 거였지만 되게 기뻤다고.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뭐 이런 얘기였지만 그래도 그게 기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바른 신앙은 결국 내가 참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되 그냥 듣지 말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일단은 이게 선포될 때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되 혹시 내가 의문이 되거나 의문이 들거나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네. 옆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나한테 내가 질문 받은 것 중에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보면은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상당히 이해하기 싫은 말씀이기도 해. 그 읽다가 보면 그냥 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치신 이유가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외인들에게는 그것을 가려져서 비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나는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도록 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거잖아. 아무도 그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냐? 이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택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어떻게 알죠? 관심이 없나? 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엄밀하게 따져서 내 자신의 구원도 사실은 엄밀하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전하는 거야. 왜요? 그 사람이 언제 주님께로 돌아올지는 모르거든. 마치 예수님 우편에 죽었던 강도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어떻게 아냐고요? 잘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한 자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야. 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불공평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지옥을 가죠? 불공평하다는 뭐가 어떨 때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해요? 어? 내가 이익을 요구할 때? 어? 아, 못 받을 때? 내가 이익을 못 받으면 무조건 불공평한 건가, 그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아 대책을 통해서 어떤 한 학생을 한 10년 동안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도와주고 있어서 이걸 도움을 못 받는 모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다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떤 불공평이라는 개념을 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 맥락이 아닌 거야. 내가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도움을 못 받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왜 불공평하게 쟤만 도와주느냐고 그러면 이게 불공평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얘기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만이 정당한 거야. 심판이 공평한 거야. 원래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불공평을 따질 그런 자리가 아닌 거야. 모든 인간의 심판이 정당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심판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막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 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용어를 그거 자꾸 잘못 쓰는 거야. 은혜는 내 마음의 감동이나 내 마음에 오는 막 그 짜릿한 어떤 거, 감격, 이게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입니다.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찬양하면서 감동받으면 감동받았다 이러세요.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고. 근데 그거 뭐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 하나님을 느껴서 그러면 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은혜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주는 거라고.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뭐 한 게 없어 사실. 그냥 자식이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내가 밥 먹기 위해서 밥 뭐 그 뭐 노력을 했나, 뭐 돈을 벌어다 줬나, 뭐 도움이 뭐가 된 게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냥 다 주는 거야, 그냥. 그게 뭐 그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공평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 지옥과 마땅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공평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신자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자, 나는 구원받았음이 확실합니다 하는 청년들. 없어? 경비님만? 뭐야? 아, 나머지 잘 모르겠습니까? 왜 우리 순장들 어떻게 된 거야? 어? 여러분들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까요? 신자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그렇게 왜 이렇게 묻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왜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어? 그냥 내가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어?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지옥 가서 내가 망하는 게 싫으니까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구원의 확신을 생각한다면 그럼 그거는 잘못 질문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네. 그러면 대답은 뭐겠습니까? 너는 이미 그런 마음으로 묻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모른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금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어? 그래서 뭘 갖다 대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떻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에 의해서 공식에 딱 들어맞아서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이러한 네, 잘못된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확인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묻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2번 질문과 관계가 있는데 왜 그래요? 왜 묻지 않을까요? 내가 마땅히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참된 신자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야. 내가 지옥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진짜 신자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는 마땅히 천국을 가야지 지옥은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혹은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갔는지를 보면 아 그들이 고백했던 어떤 그들의 마음과 태도와 말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 아 내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나는 뭐 다른 쪽에 서 있는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초반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진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지를